아무것도 할 수 없겠던 나를 흔들어 oh, oh. 계속 휘말리는 감정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 머물렀음 해 Always, always, all day, all day 너로 시작돼 끝없이 생각하게 돼 어떻게 볼까 계속 고민하게 돼